예,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찬양의 가사가 시작되는데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뭐 이런 여러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이어가다 중요한 이야기는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참된 예수님을 알아가면 참된 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 없고 무너져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병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요? 그것을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지혜롭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잘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으스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보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작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19절에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성경에 무장한 사람들을 내보내 가지고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21절에도 그러면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리고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이그 선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 어떤 위대하고 유명한 엘리야만큼 위대한 어떤 선지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이야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 침례 요한의 삶을 보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침례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다 혹은 그 선지자, 그냥 다른 선지자와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그 침례 요한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네가 소문대로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아니면 위대한 어떤 선지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모를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뭐 내가 입으로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조용히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자기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큰 일을 이루었다는 분들이 이 착각에 빠져 이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행한 역사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은혜들이 주어지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주의 종을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높인다고 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라는 것들을 공적으로 이야기하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스스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높임받으려 이야기할 때 불행하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보여지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외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귀한 것이 침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 때 그냥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 안에 그 일이 있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25절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위대한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미 오셨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실 텐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로 침례를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고 그냥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유교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예절을 너무 많이 배워와가지고 그거는 그냥 자기를 하염없이 낮추기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배워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을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를 알 때 자신이 또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분 앞에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당시에 보면 신발끈을 풀고 묶어주는 존재들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귀하고 크신 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살아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래도 나 직분자들이시잖아요. 목사님들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안수집사님 또 가정 또 우리 집사님 계신데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고 주님이 높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도 없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 성경의 진리는 주님이 높이시는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침례 요한, 주님도 인정하셨던 그 침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참 사랑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를 섬겨줘야 되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명령하고 예배드리러 와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을 사람처럼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만을 찾고 구하며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나 이상으로 높이려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